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아픈 게 아니고요. 원래 워낙에 좀 부실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약간 겉으로 볼 때는 좀 멀쩡한데 이제 약간 장애예요, 장애. 근데 어느 정도 장애냐면은 남자로 태어났으면 군대를 못 가는 장애예요. 예. 근데 이제 다행히 겉으로 볼 때는 어쨌든 이제 멀쩡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래도 은혜 주셔서 이렇게. 예, 진짜 LA까지 와서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목사님께서 강력하게 기도해 주신 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과 의심과 걱정과 근심의 모든 그림자를 다 걷어가 주시고 빛의 말씀으로 충만케 해 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네, 같이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과 일곱 번 언약하신 구속 경륜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몇 번이요? 네, 일곱 번 언약하신 구속 경륜입니다. 본문 말씀은 여러 군데 있으니까요. 창세기 12장 먼저 1절부터 4절 그리고 마지막에 22장 16절부터 18절만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우리가 어저께 배운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 역사를 펼쳐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역사는 죄악된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친히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서 천국에 입성시킬 때까지 구속사의 완성의 한 날을 향하여서 모든 인류의 역사, 저와 여러분의 개인사, 모든 역사가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힘, 능력, 원동력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것은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말씀으로 언약하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 이루어 가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모든 구속사는 하나님의 언약과 언약이 연결 고리로 끊임없이 이어져 가는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언약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오늘 언약의 의미. 언약은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는 베리트라고 합니다. 베리트. 그래서 그 뜻은 쪼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쪼개다. 언약이 쪼개다라는 베리트의 뜻을 갖게 된 이유는 그 언약식, 다시 말하면 계약 방법에 따라서 이러한 단어를 쓰게 되었는데요. 예레미야서 34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 당시 근동 지방에서는 사람과 사람이 계약을 맺을 때 오늘날 같으면은 계약서를 쓰고 사인을 하고 공증을 하겠죠. 오늘날 같으면 그러면 법적인 효력을 갖잖아요. 근데 고대 지방에서는 그런 장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계약을 맺냐면은 제물 하나를 취해 가지고 두 사람이 언약 당사자가 이렇게 있고 제물을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이게 제물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딱 쪼개고 언약 당사자가 이렇게 오고 가는 거예요. 제물 사이를. 그래서 쪼개다가 바로 언약식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제물을 쪼개서 언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만약에 두 사람이 언약을 했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언약을 깨뜨릴 경우, 배반할 경우는 이 죄물이 쪼개지는 것처럼 쪼개져도 좋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보통 베리트라는 언약은 그냥 말로 했다가 한 사람이 파기하면 그래 없던 걸로 합시다 이렇게 되는 언약이 아니에요.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다? 쪼개져도 좋다. 죽음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은 무슨 언약이냐면은 바로 생명을 건 언약이에요. 생명. 그렇죠? 생명을 건 언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하실 때 베리트 하셨다라는 뜻은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걸고 우리와 언약하셨다는 뜻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헬라어로는 디아데케라고 해요. 디아데케. 이것은 디아데케는 합성어인데 둘 사이에 두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둘 사이에 두다. 그러니까 언약 당사자 사이에 언약이라는 것이 주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디아데케는 특별히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언약 당사자인 둘 사이의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다 이런 뜻이에요. 관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언약을 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실상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공평한 계약이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이 맺는 계약은요, 서로 동등한 위치에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고 판다 할 때도 물건을 사는 사람은 돈이 있어야 되고 파는 사람은 그 돈에 합당한 물건이 있어야 돼요. 서로 교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사람끼리 맺는 계약은 언약은 반드시 둘이 동등한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은 결코 동등한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누가 손해일까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계약한다면 누가 손해일까요? 무조건 하나님이 손해예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은 계약을 어길까요 안 어길까요? 하나님은 안 어기셔. 근데 사람은 십중팔구 너무너무 잘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100% 손해인데 왜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하시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참 오늘 이 언약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은 어떠한 언약이냐면은 사람이 자격,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언약의 특징,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뭘까요? 일방적인 언약이다. 일방적인 언약이다. 하나님은 사람과 어떻게 맺으신다? 일방적인 언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왜 일방적인 언약을 맺으시냐 이게 볼 때 그 일방적인 언약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먼저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일방적인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이 불리하고 하나님이 손해볼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마치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시느냐 할 때 이것은 바로 일방적인 언약의 배경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먼저 사랑에 있다. 요한일서 4장 10절과 19절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먼저 사랑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언약을 맺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이지만 일방적이라고 해서 우리가 불리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것이죠.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두 번째 일방적인 언약으로 볼 때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언약이에요? 은혜의 언약이에요. 뻔히 약속을 못 지킬 걸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맺었어, 일단. 그러니까 언약을 누가 먼저 파기할까요? 딱 보니까. 보나마나. 사람이 파기해요. 자, 그러면 은혜 언약은 뭐냐, 무슨 소리냐면은 사람이,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파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너 약속 안 지켜? 그러면 이제 너랑 나랑 끝이야.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한 사람이 언약을 안 지키면요 다시 친구 안 하고 다시 약속 안 하잖아요. 왜? 쟤랑 약속하면 내가 항상 손해를 보거든. 손해보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언약이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언약을 파기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그냥 언약 관계를 취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이에요. 어떻게 하시느냐. 첫 번째, 회개를 촉구하세요. 회개. 그냥 냅두시는 게 아니라 너 회개해. 회개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또 주세요. 사람의 막대기로 치시든지 인생 채찍으로 후려치시든지 하나님 앞에 아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용서를 하시죠. 용서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깨진 언약 관계를 또 다시 회복을 하세요. 언약 관계를 뭐 하신다? 회복시키신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는 재언약을 또 하세요. 다른 말로 하면은 언약 갱신이에요.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언약은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짓고 알면서도 때로는 죄짓고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금방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버려, 본인이. 아유, 나 죄졌으니까 이제 교회 안 나와야 되겠다. 좀 쉬어야 되겠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회개하고 용서하고 그 다음에 뭐해요? 재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이클은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아셨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에는 은혜 언약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게 또 중요한 내용인데요. 언약의 특징은 세 번째,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은 그 언약의 영원성이에요. 어제도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언약 당사자가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그 언약 자체는 절대로 무효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언약하시면 그 언약의 효력, 효능 아니면은 유효성은 언제까지냐? 영원성이에요. 영원까지다. 자, 시편 105편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편 105편 8절은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이 언제까지 유효한 언약이냐? 자, 말씀하고 있죠? 자, 시편 105편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겠죠?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이다? 천대에 명하신 말씀이다. 천대까지도 그 효력이 간다는 거예요. 그럼 천대라는 기간이 어느 정도냐? 히브리어로 대는 도르거든요. 도르. 그 도르는 뭐냐? 한 사람이 태어나서 그 다음 세를 이어갈 아들을 낳을 때까지 나이예요.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도르는 25년에서 30년으로 봐요. 그렇다면 천대라면 몇 년일까요? 약 2만 5천 년에서 3만 년. 그렇죠? 그럼 아담이 오늘날부터 몇 년 전 사람이에요? 6천 년이 넘죠? 그럼 아담과 맺은 언약이 6천 년 된 언약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오늘날까지 그 언약이 유효하냐? 그렇다 안 그렇다? 그렇다. 왜? 2만 5천 년 아직 안 지났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아, 그래서 아담과 맺은 언약도 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도 다윗과 맺은 언약도 또 예수님과 맺은 새 언약도 모든 언약은 오늘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처음부터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 못 믿어서 뭐 이렇게 해서 아유 하나님이 나랑 언약 관계를 갖다가 끝낸 게 아닌가?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우리의 좁은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어떠시냐? 어떤 우리 언약을 맺되 그 언약의 유효 기간이 언제까지다? 2만 5천 년에서 3만 년까지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실 때 반드시 우리의 불신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회개나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 자신의 작정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코 변개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다? 영원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성에 근거해서 자, 보세요. 우리 어저께 공부했지만 영원 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뭐다? 현재성을 갖는다. 현재. 이건 제가 조금 만들어낸 말인데요. 왜냐, 어저께 읽었죠? 신명기 5장 3절 말씀 보니까 이 언약은 오늘날, 그 다음 뭐예요? 여기, 그 다음 살아있는 우리. 야, 이건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와 언약을 맺으셨느냐? 아담과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었는데, 실은 누구랑? 오늘 2015년 11월 22일 추수감사주일에 오늘 여기 푸른동산교회 살아서 말씀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와 맺은 언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머리에 인각을 시키세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하고 계약해요. 계약문서까지 나눴는데 뭘 계약했는지도 모른다면은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예수 믿고 20년, 30년 믿어도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계약했는지도 모르는 분도 많아요. 예?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은 얼마나 복입니까?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나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계약 맺었어. 자랑하고 다니세요. 몰라서 못해요. 예? 여러분이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못 믿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계약을 맺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의 유효성 때문에, 현재성 때문에, 영원성 때문에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성취를 위해서 반드시 이 영원성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이 언약을 뭐 해야 되느냐? 전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 전수. 예. 언약 전수는 언약의 특성상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 자신의 자손과 그의 권속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와 법도를 지키게 하려고 내가 아브라함 불렀다 하겠어요. 그 말씀 무슨 뜻이냐면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을 아브라함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한다? 예, 복을 주려고 내가 불렀다. 그러므로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언약 전수로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언약 전수가 몇 살까지 돼야 될까요? 몇 살까지는 언약 전수가 돼야 된다. 성경 말씀 볼 때요,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언약 전수가 사람이 태어나서 언약을 하나님에 대해서 언약을 배우고 언제 완성이 돼야 되냐 볼 때에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아브라함의 가정의 경우를 보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언약 전수를 언제 시켜야 되느냐? 여러분 볼 때, 아유, 애들이 뭘 깨달아요? 대학생쯤 되면 성경 공부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언제부터 말씀을 가르쳐야 되느냐, 이렇게 볼 때에, 자,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을 한번 찾으시고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예, 히브리서 11장 3절에, 9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에게로, 이삭의 언약, 이삭에게 주신 언약이 야곱에게로 전수가 되는데, 예, 볼 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렇죠. 아브라함 얘기예요.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함께 장막에 거했는데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그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누구에게도? 이삭에게도, 또 누구에게도? 야곱에게도. 자, 그럼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한 장막에 거한 기간은 얼마일까요? 예,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예, 보니까. 자, 왜 15년이냐? 아브라함의 수명은 175세죠. 그쵸? 아브라함은 이삭을 몇 세 낳았어요? 100세에. 이삭은 야곱을 60세에. 그쵸? 그러니까 아브라함 160세 때 야곱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15년간 같이 있었죠. 그러니까 야곱이 15세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15년간 동시대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히브리서 11장 9절에 아브라함과 동일한 약속을 다 유업을 받았다고 했죠? 그럼 야곱은 몇 세 전에 받은 거예요? 15세 전이라는 사실이에요. 언약 전수는 15세 전에 끝나야 돼요. 15년이라는 것, 15세라는 것은요, 유대인의 전승, 풍습으로 보면요, 성년식을 하는 나이에요, 성년식. 오늘날의 성년식은 뭐 19세쯤 돼야 되죠. 근데 유대인의 성년식은 15세예요. 성년식을 한다는 뜻은 결혼해서 가정을 가질 수 있는 허락되는 나이예요. 그럼 왜 15세냐? 이렇게 볼 때에 15세 성년식에서 모세의 오경을 외워야 돼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언약 전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언약 전수를 받은 자가 그 언약을 따라서 자기의 가정을 언약으로 세우고 자녀들에게 언약을 전수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 언약 전수를 받아야 가정을 꾸릴 자격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물론 생물학적으로도 15세가 맞아요. 그러나 그것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15세가 되기 전에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무슨 언약을 하셨느냐, 영생의 언약, 변화의 언약, 그죠? 예, 하셨다는 것을,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하셨다는 것을 다 배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야곱은 집 장막에 거했다 그랬죠. 우리는 이삭, 저희 형에서는 들사람이고, 그죠? 야곱은 집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성격이 달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뜻이 아니고 장막에 거했다는 뜻은 뭐냐, 장막은 히브리어로 오헬인데 집을 장막이라고도 하지만 성전, 성막을 오헬이라고도 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씀이냐, 단순히 이 장막은 사람이 거주하는 장막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언약 신앙이 계승되는 신앙의 장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볼 때, 아, 야곱은 벌써 15세가 되기 전에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그래가지고, 형에서로부터 어떻게 했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잖아요. 무슨 어린아이 장난도 아니고 팥죽 한 그릇 장자권 산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셨다니까요? 그럼 야곱은 왜 팥죽을 쏘갖고서 장자권을 원했을까요? 이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의 유업을 일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일자, 영생의 축복이죠. 천국의 축복이죠. 야곱은 그게 너무너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얻고 싶어서 어떻게 알았느냐, 15년간 언약 전수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오늘날 15살이면 여기서 몇 학년이에요? 15살. 예? 10학년? 손 들어보세요, 10학년. 없어요? 10학년 없어요? 아비가일인가? 동생인가? 어? 마리아? 오, 10학년? 예. 전화에 되면은 말씀을 깨달아야 돼. 예? 이미 깨달으니까 앉아있지, 그냥 앉아있겠냐고. 어린애들이 여기 이 시간에 왜 교회에 이 시간까지 있겠어요? 남들이 볼 때는, 아니, 4시가 넘었는데. 왜 집에 안 가고 공부 안 하고 여기 있냐 이렇게 볼 때, 뜻으로 볼 때 언약 전수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내가 언약 맺은 존재라는 걸 깨닫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한국으로 말하면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북한의 김정은이 함부로 남한으로 쳐들어 내려올 수 없는 이유가 한국의 중2가 무서워서 못 내려온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막가파예요. 중학교 2학년이라는 시기는 실상 성장, 아동 성장기로 볼 때는 최고로 반항하는 시기예요. 왜냐? 머리는 다 컸어요, 이미. 판단할 거 다 해. 그리고 보니 부모도 마음에 안 들고, 선생님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는 반항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시작이냐? 보통 늦어도 10살이면 시작이 돼요. 초등학교 한 3, 4학년.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사춘기. 사춘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러나 그 시기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언약으로 양육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면 세상 사상이 들어가서 그때부터 불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아셔야 돼요. 사람의 머리는, 어린아이의 뇌는요, 그러니까 생후 60개월이면 완성된다고 그래요. 60개월이면 만 5세예요. 그때부터는 교육할 때 어른같이 해도 다 웬만한 건 알아듣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이전, 그러니까 6세 이전에는 찬송으로 가르치시고, 찬송은 그냥 들어가요. 머리로 안 이해해도 찬송은 그냥 들어가요. 여러분 보세요. 찬송을 가리키는 거하고 말씀을 가리키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찬송을 가리키는 것은 마치 수액을 혈관에다 직접 꽂는 거하고 똑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머리를 통과하지 않고도 아이들 심령 속에 들어가요, 찬송은. 그래서 은혜를 받아요. 성령의 역사가 한다는 거예요, 찬송을 통해서. 그러나 말씀은 밥 같은 거예요, 밥. 그러니까 밥은 어떤 사람이 먹어요? 장성한 사람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머리가 어느 정도 깨어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6세부터 10세 정도는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는 못 가리키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 뭘로? 찬송, 노래로 가르치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볼 때 병원에 신방 가셨을 때 상태가 괜찮으실 때는 말씀으로 하시면 은혜를 돼요. 근데 너무 아프면 이 머리가 쓰답대요. 그런 분들한테는 말씀 아무리 가르쳐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언론상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진짜 아픈 집에 가면은 말씀 전에도 안 들어가. 그럼 뭐 해야 돼요? 찬송을 불러드려야 돼. 찬송은 들어가느냐? 들어가요. 마치 밥을 먹으면 소화시킨 사람은 밥을 먹어야 돼요. 힘을 내야 되니까. 근데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수액을 꽂아야 돼요. 찬송이 그런 효과가 있어요. 찬송은 그냥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참고로 아신다면 어린아이 때 찬송이 필요하고 물론 어른들도 필요하지만 특히 말씀이 안 들어오시는 분들 의식은 있을 때는 찬송가로 할 때는 그냥 흡수가 돼요. 그러니까 볼 때 가리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늘푸른 동산교회에 왔을 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오늘 여러분도 같이 예배드렸지만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주일학교부터 청년들까지 거의 청년들까지 했는 것 같은데 맞죠? 모든 아이들이 나와서 오늘 행사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아 우리 늘푸른 동산교회는 비전이 있다. 네, 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양육을 받기 때문이에요. 근데 특별히 6세부터는 성경 공부를 시키셔야 돼요. 아셨죠? 그죠? 그래서 언제 끝나야 돼요? 15세쯤 되면 철이 들어야 돼. 아, 너무 안 됐지만. 응? 말씀이 딱 들어가요. 그래서 보세요. 요셉이 몇 살 때 애굽에 팔려갔어요? 17세.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겠습니까? 와, 십계명을 알고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간음은 범죄가 된다는 것을 요셉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가르쳤을까요? 당연히 예. 아버지 야곱. 야곱이 왜 요셉을 이뻐했을까요? 채색옷을 입혔을까요? 꼭 자기와 같아. 자기가 15세까지 할아버지하고 장막에 있으면서 말씀 배웠듯이 딱 요셉이 그런 거예요. 형들이 또 바깥으로 나돌 때 오직 요셉은 아버지 야곱한테 붙어가지고 말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 끝났어 이미 15세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17세에 애굽으로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승리하는 거 보세요. 이미 15세 때 끝난 거예요. 교육, 신앙교육이. 또 다니엘 17세. 나이는 안 나와 있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약 17세로 봐요. 그때도 어떻게 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진미를 거절하잖아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 당시 바벨론 박사들보다 10배의 지혜를 얻잖아요. 17세. 약관 17세.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양육받지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손주들은 그렇게 교육할 수가 있어요. 왜? 아니까 이제. 여러분이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의 사명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의 자녀, 내가 못하면 주일학교 교사한테 부탁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으면 내 아이만 할 것이 아니라 다 모아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드시 2세 교육에 힘을 쓰시는 푸른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다 플러스 하나 한 가지를 더 하셔야 돼요. 뭘 하셔야 되냐면 한국말을 가르치셔야 돼요. 영어는 미국 영어권에 살기 때문에 어쨌든 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한국말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은 단순히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제가 뉴욕에서 들은 이야기예요. 한국 학생이 아이비리그에서 이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취직을 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면접을 갔더니 너 한국말 할 줄 아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한국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말 잘 못한다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컴플레인 한 거예요. 가서 왜 내가 떨어져야 되냐 그랬더니 네가 영어밖에 못하면 왜 너를 쓰냐 백인을 쓰지 그러더래요. 네가 한국말도 한다면 한국 사람을 위해서 내가 널 쓰겠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뉴욕에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미국 사람들도 자기 민족의 언어를 못하면 무시당해요. 무시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시당하면 안 돼.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 못한다? 그럼 무시당해요. 집에서 한국말 쓰시고 안 되면 교회에서 한글 학교를 가르치셔야 돼요. 아셨죠? 그죠? 그래서 한국말을 잊어버리면 안 돼. 두 번째 더 해야 되는 이유는 구속사 때문이에요. 네. 구속사 말씀이 한국말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도 해야 되지만 한국말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구속사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통역도 할 수 있고 번역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그게 다 되겠느냐?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만 4세대부터 가르치기 시작하면 말을 배울 때 만 4세대부터 가르치기 시작하면은 최소한 4개국어를 할 수 있대요. 그때부터 가르치면. 이해되시죠? 그죠? 지금에도 가르치면 되는 거죠. 예, 그때 볼 때. 그래서 이 언약전수가 야곱의 경우 15세 전에 끝났다. 히브리서 11장 9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은 반드시 전수가 돼야 된다. 왜? 이 언약은 우리 후손들에게도 계속 어떻게 해요? 성취가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때 안 됐으면 밑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볼 때 내 당대냐 아니냐 고민할 필요 없어요. 무조건 시켜야 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의 특징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몇 번이나 맺으셨다? 7번이나 맺으셨느냐.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이 7번의 언약은 모든 구속 언약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하기 전에 세 번째로 하나 더 해야 되겠죠? 뭐냐면은 바로 언약의 종류예요. 언약의 종류. 크게 원로 목사님은 구속사 시리즈 제2권에서 언약의 종류를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어제 배운 것과 같이 행위 언약이죠. 아담과 맺은 언약인데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는 그 행위에 따라서 그 결과를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뭐냐? 사망이냐? 생명이냐? 그러니까 행위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 언약 당사자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 불순종했을 경우는 죽어야 되고 순종하였을 경우는 영생을 허락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볼 때 그 행위 언약에서 아담이 간 길은 불순종하여서 사망에 이르게 됐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위 언약을 범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실상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자격을 이미 상실한 상태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예상하셨을까요? 못하셨을까요? 하셨죠. 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언약이 나왔는데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것은 저는 아담이 타락한 다음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내가 대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겠구나 이 언약을 맺은 줄 알았어요. 원로목사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 언약이 나오기 이전에 자 보세요. 두 번째로 구속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구속 언약. 구속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언약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맺은 언약이에요. 언제? 창세전에.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담을 창조하기 전부터 아담이 행위 언약을 배반하고 사망했을 경우를 하나님이 미리 어떻게 해요? 예, 보시고 그리스도와 구속 언약을 먼저 맺으셨다는 거예요. 구속 언약의 내용은 뭐냐? 아담이 이행하지 못한 모든 언약에 대한 책임을 누가 대신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가 대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맺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죽게 됐으니까 언약을 이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대신해라? 그리스도가. 자, 그 말씀이 바로 골로새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되겠어요? 한번 찾고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6절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다 같이 찾고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인데요 여러분들은 1절부터 14절까지 다 읽으시면은 아마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겠죠. 여기 볼 때 놀라운 것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행위를 하거나 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거예요. 창세 전에 미리 계획을 다 해놓으셨어요. 그럼 타락하라고 계획한 것이냐? 그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얼렁사님께서는 이러한 변화, 죄를 짓지 않고 순종하여서 생명나무 앞으로 직접 나아갔더라면 살아서 변화 영생을 얻었다면은 구속 언약은 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A 안에 있는 거예요. 플랜 A, 플랜 B예요. 구속 언약은 만약에 플랜 A가 성취됐다면 플랜 B는 자동 소멸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나 플랜 A 행위 언약을 범했죠. 그러니까 플랜 B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뭐냐? A, B를 다 갖고 계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당신의 창조의 섭리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도 구원이고 안 믿어도 구원이야. 예? 못 믿었어도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차이점은 있겠죠? 말로 해서 하면은 맞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 아니 세상에서 부모도 있잖아요. 너 말로 할 때 들을래, 맞고 들을래. 막 이렇게. 예? 말씀으로 하셨을 때만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안 들으니까. 예? 맞아야 돼. 근데 누가 대신 맞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대신 맞아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맞았다간 기사회생이 불가해요. 그러니까 대신 맞아주는 것을 계약을 먼저 하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창세전에.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저는 이 말씀 깨닫고요. 처음에는 창세전에가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막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그만큼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그 계획을 무효화시킬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말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못 믿어도 사단이가 아무리 방해해도 예? 예? 절대로 이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보증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나를 볼 때 이겨요, 못 이겨? 아, 100점 100패예요. 알고도 지고 모르고도 지고 맨날 져요. 아, 성질 안 부려야지 해놓고 또 성질 부리고. 그렇잖아요? 교회 와서 좀 은혜 받아야지 해놓고는 또 받고 난 다음에 집에 가면 또 애들 보면 속상해서 또 소리 지르고. 그렇잖아요? 맨날 쏟고. 우리가 봐도 한심해. 아유, 내가 보기도 내가 한심한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한심하겠냐. 하나님 그냥 이쯤 하십시다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야. 어? 내가 보니 나는 고쳐질 가망성이 없어요. 그냥 나한테 씨름하지 마시고 딴 데 가서 하세요 그냥. 이런 분들이 가끔 있다니까요. 너무 주제 파악을 잘하시는 분들이. 근데 죄송한데 주제 파악을 넘어서셨어 그분은. 월권이에요 월권. 왜 월권이냐. 나 다 알아. 너 그런 거 다 알아. 그럴까 봐 내가 미리 계약 맺었다. 그리스도와 창세전에. 너 내가 고치려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긴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괜히 하나님하고 밀당하지 마시고 씨름하지 마시고 화해하세요. 화해. 욥기 22장 2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그냥 뱉기 드시고 그냥 나 잡아잡수하고 계시는 게 빠르다니까요. 예, 이게 볼 때에 이런 구속 언약을 창세전에 맺으셨던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만세와 만대로 옴으로 감추어진 것이다 그랬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이런 언약을 맺은지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여자의 후손 언약을 통해서 공개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 이 땅에 오심으로 다 만인에게 알려진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6절 말씀 찾으십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까지 읽어보면 좋겠죠. 자, 골로새서 1장 26, 27절 말씀.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승리의 법적인 보증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어. 왜? 이미 법적으로 보증을 다 쓰셨어요. 자, 읽으시기 바랍니다. 25, 26, 26, 27절입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야, 이거를 만세와 만대로 감춰놨다가 아담에게 타락한 다음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내가 하겠다라고 언약하신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구속 언약의 첫 번째는 지금 뭐냐면은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아담이 이행하지 못한 행위 언약에 대한 대가를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바로 이 구속 언약의 첫 번째 내용이 되겠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랬고 갈라디아 4장 4절 5절부터 언약대로 여자에게서 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십자가로 뭐 하시는 거예요? 대속하시는 거예요. 대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볼 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시는 이 내용이야말로 구속 하나님과 맺으신 구속 언약의 두 가지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까 말씀한 것 같이 이 구속 언약은 세 번째 은혜 언약을 보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 이 구속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은혜 언약을 맺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은혜 언약의 내용을 볼 때 아까 보셨죠? 아무리 우리가 범죄해도 언약을 배반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다시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언약 갱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하실까요? 이거를 될 때까지예요. 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퍼주는 경우가 어디냐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라는 건 뭐예요? 거저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예요. 대가가 없어요. 대가가. 아까 그랬잖아요. 죄짓기 이전에는 대가가 있어요. 사망이냐 생명이냐 본인이 지불해야 돼. 값을. 그러나 은혜 언약은 본인이 지불할 게 없어. 당신은 이미 지불했고 무조건 받기만 하면 돼. 받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은혜 언약은 뭐냐? 어떤 언약이냐? 거저 주시는 은혜. 그러므로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회개나 우리의 믿음에 기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파격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언약을 맺고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공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거저받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나는 은혜를 주셨고 저 사람 열심히 안 하니까 은혜 안 줬지? No. 나는 회개했으니까 저 사람 회개 안 했으니까 No. 다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불공평해 보이기도 해요. 에? 그러나 왜 이것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값을 이미 지불했기 때문에 불공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볼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우리의 공로가 없다.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은혜, 거저 주시는 은혜,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는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믿기 싫어도 믿지 않을 권리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휴, 나 이제 고만 믿으란다. 얼렁사님도 가셨고 와서 혼내시는 분도 없고, 예? 와서 또 이렇게 칭찬해주는 분도 없고, 내가 이제 무슨 재미로 이 땅을 사냐. 원로목사님 가시니까 나도 빨리 가겠다 생각하시는 분이 꽤 있어요. 재미가 없다고 이제 교회 생활이. 아,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사람,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어쩔 수는 없어요. 예? 그렇잖아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1년만 하시자고 이제. 예? 올해 12월 17일 날 끝내시자고요. 예, 12월 17일까지는 좀 그러셔도 이제 1년 했으면 됐어요. 예? 정신을 좀 차리셔야 돼요. 저도요. 원로목사님 가시고 나서 한 4개월 정신줄을 놨다니까요. 제가 정신줄을 놓는 게 이런 거구나 평생에 처음 체험해봤어요. 예,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돌아오고 보니까 왜 정신줄을 놨나 했더니 충격이 너무 크니까 정신줄을 안 놓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 예, 그런 분들이 많이 사실 있어요. 저희 교회들이 다 지금 그래요. 사실상 내용으로 볼 때. 그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어떡하겠어요. 아니 육신의 부모가 가셔도 다 충격을 받고 수습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아, 평생 우리 말씀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셨죠. 우리한테 안 해주신 게 없는 분이 갑자기 사라지셨는데 우리가 안 슬프고 안 괴롭고 눈물이 없다면 그것도 더 이상한 거죠. 사실은 정상이에요. 제가 볼 땐 정신줄을 놓건 낙심이 됐건 정상이라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언약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 당사자가 심지어는 갔을지라도 언약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마태복음 24장 35절이 먼저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천지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1.1획도, 말씀의 1.1획도 결코 성취되지 않은 법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걸 볼 때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으셔야죠. 예?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정신줄을 다시 잡으세요. 예? 잡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 이 언약이라는 것은 당사자에 계시거나 안 계시거나 언약 자체는 폐기될 수가 없다. 예? 천대를 지나도 없다는 거예요. 만대예요. 천대가 아니라 만대. 예. 만대 언약이에요. 그건 영원한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그 언약을 맺고 가셨잖아요. 저와 여러분과.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언약을 붙잡고 가서 만나야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오직하면은 호세아 14장 2절에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그랬어요. 주신 바 그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가야 돼요. 오늘 늘 푸른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언약을 다시, 만약에 정신줄을 놓으셨다면 괜찮아요. 아까 어디 갔어요? 지웠네요. 언약 갱신도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언약하신다. 그래서 아브라함하고는 몇 번이나 했다? 7번이나 했다. 7번 내용을 보니까 별반 큰 차이는 없어요. 똑같은 언약을 7번이나 하셨어요. 그래서 왜 7번이나 하셨는가? 오늘 그 내용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걱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정신줄 4개월 놨었는데 이 말씀으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또 보내시는 거예요. 너같이 정신줄 놓은 사람 많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정신줄 놓은 거에 대해서 이해가 돼요. 그러나 다시 붙잡으시면 돼. 그죠? 다시 뭘로? 이 언약의 신앙으로 다시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로 아브라함과 맺은 7번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7번의 언약인데 이 7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어로 샤바예요. 샤바. 이 뜻은 7이라는 뜻도 있고 맹세라는 뜻도 있어요. 잘 아시는 부엘 세바가 일곱 우물이란 뜻도 되고 맹세의 우물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번 언약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아브라함과 7번째 언약하실 때 맹세로 언약하시는 거예요. 그 맹세는 왜 하시느냐?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맹세를 하시느냐?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맹세할 때가 있잖아요. 있죠? 그러면은 뭘 걸고 맹세하세요? 보통 뭘 걸고? 예? 나보다 더 높으신 분을 걸어야 돼요. 어떤 분은 엄마 아빠도 걸고, 어떤 분은 하늘을 걸고, 그렇잖아요. 맹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뭘 걸고 맹세하실까요? 자기 자신을 걸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와, 히브리서 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아, 죄송합니다. 6장 18절인데요. 16절부터 읽을게요. 죄송합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려 하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뜻은 그 맹세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그 다음에 승리의 보증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그 보증이 맹세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볼 때, 아, 하나님은 언약하실 때 변치 않음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려고 맹세로 보증하셨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보증하셨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휴, 그 양반 좋겠네. 하나님 맹세로 보증했으니 저 사람은 철밥통이야. 신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하겠죠? 그럼 저와 여러분과는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과도 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 읽습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을 보니까 놀랍게도 분명히 아브라함이 예수님보다 전사람인데 예수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순서가 안 맞잖아요.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2000년 뒤에 뿐이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3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 천국을 상속받는 자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 밖이에요? 아니에요? 예, 그리스도 안, 성전 안에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은 뭐다? 아브라함의 뭐다? 자손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천국 백성이다. 그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자, 보세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 여리고 세리장 삭개온의 집에 가시면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구원받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또 누가 보고 더 놀라운 거는요, 16장 22절 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어디로 갔대요? 예. 쭉 보면은 결국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맥락으로 볼 때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이 어디예요?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천국이 아버지의 품, 아브라함의 품이에요. 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다 천국은 천국이고 아브라함도 천국 가깝지 이렇게 생각했더니 아니, 천국이 아브라함의 품이야. 왜냐?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위하여서 하늘에 한 성을 예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성이니까 가족만 들어가는 규모가 아니에요. 엄청난 규모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때에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가야죠. 아니, 아브라함이 내가 너 알아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왜? 너 내 품에 들어올 수 있다. 아예 이렇게 딱 이렇게 명시하신 거 아니겠어요? 자, 한성을 예배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건 그럼 무슨 뜻이냐? 물론 그리스도 아닌데 더 구체적으로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볼 때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브라함과 같은 무엇? 믿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든 유업을 다 상속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7번 맺은 언약은 사실 누구와 맺은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의 신령한 자손인 저와 여러분과 맺은 언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내용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지 찾아먹어요. 몰라갖고 못 찾아먹은 거야, 지금까지. 뭘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주일날 왔으니까 주일 성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계약서에 뭐라고 쓰셨는가 알고 믿음으로 다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일곱 번 내용을 빠른 신날에 제가 빨리 해보도록 할게요. 세 번 공부를 하기 때문에 조금 두 번 할 거를 지금 제가 요약해서 붙여서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금 4시 35분인데요. 한 5시까지 될까요? 5시까지 일곱 번을 갖다가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손을 좀 올리고. 자, 아브라함과 일곱 번 하시는 언약의 내용. 자, 첫 번째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볼 때 아브라함 75세 때 하란에서 하신 언약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큰 민족, 큰 이름, 복의 근원이 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자, 하란은 잘 아시는 대로 갈대아 우르에서 1차 부르셨을 때 1차 부르심 후의 결과 도착한 곳이죠. 하란에 머물렀어요. 왜? 아버지 데라가 떠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란에서 아브라함한테 본토지자 아버지 떠나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명령하신 거죠. 이미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인 하란에서 하신 말씀이 되겠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 무조건 부모하고 떠나란 뜻이 아니라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 머물기를 원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란은 오늘날의 알레포 지역, 에블라 왕국을 세웠기 때문에 노아,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5대 믿음의 조상, 믿는, 바벨탑 운동에 가담하지 않은 믿는 5대 조상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거기 있어도 신앙생활 하는데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왜 또 가야 되느냐? 가라고 하는 데는 더 나쁜 곳이야, 더 나쁜 곳. 왜? 하란은 셈족속이 기업으로 받은 땅이에요. 자기 땅이라고 봐도 돼요. 아브라함한테는 셈족이니까. 가나안 땅은 함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 가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가나안 족속하고 싸워야 돼. 그러니까 가려니까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오겠어요. 아버지 대라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뜻이 묻고 뭐고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라니. 그러면 2차 부르심. 여기서 2차 부르심의 성격은 뭐냐면은 잘 드셔야 돼요. 사명의 부르심이에요. 1차 부르심은 불신자를 신자로 만드시는 부르심이라면 오늘날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명의 부르심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믿기만 하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이 신학하래. 2차 부르심이에요. 장로를 하라고 그래요, 교회에서. 2차 부르심이에요. 뭐냐? 2차 부르심은 육신의 정을 떠나야 돼요. 부모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육신의 생각과도. 왜? 사명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1차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네, 순종했죠. 그래서 두 번째 창세기 12장 6절 7절 볼 때 두 번째 언약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은 어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 어디서? 세겜에서. 그래서 가나안 땅 세겜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첫 번째 그 언약의 내용이 공개가 돼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자, 두 가지 언약을 했죠. 첫 번째는 이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자손을 주겠다는 거죠. 왜? 이때만 해도 아들이 없잖아요. 아브라함한테 자손이 없어요. 근데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것은 이 땅도 주고 뭐도 주겠다? 자손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모든 언약의 핵심은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과 자손에 대한 씨에 대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과연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물론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심으로 성취가 됐고 가나안 땅을 헵불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옴을 성취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 우리도 같은 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천국 백성, 천국 입성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씨는 뭐예요? 궁극적으로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말한 네 자손이 제라라는, 자 보세요. 씨는 히브리어로 제라인데 단수로 쓰였어요. 그럴 때는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 볼 때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줄게, 그 뜻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이 언약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에 입성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변화 영생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하신 거예요. 언약.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갈까 말까, 들어갈 수 있을까 말까, 때로는 믿음이 좋을 때는 천국에 막 입성하고도 남을 것 같아. 근데 또 십일조도 빼먹고 주일도 좀 빼먹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져갖고 또 아이 관독 같지?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그 자체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돌아오기만 하면 돼. 돌아오기만. 그렇기 때문에. 아셨죠? 그죠? 이게 볼 때 이와 같은 약속을 우리한테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이 약속을 주셨죠. 자, 세 번째는 언제냐? 창세기 13장 13절 15절 말씀 볼 때에 이때는 롯과 분리된 후에 주셨어요. 자, 이거는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13장 13절에서 15절인데요. 자, 15절을 읽겠습니다. 1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고요. 우리는 15절을 읽을게요. 14절부터 17절까지고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두 번째 언약과 세 번째 언약에 약간 추가 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조항과 세 번째가 같은 내용인데 추가 조항이 있어요. 찾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뭐가 추가됐어요? 영원히가 추가됐어요. 영원히. 그렇죠? 이 이유는 뭐냐면은 조카 롯은 아들 같은 형제 같은 아브라함의 다시 없는 동역자예요. 근데 소돔고모라로 가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도 물이 부족하고 땅이 부족한 가나안보다 어디 가고 싶겠어요? 같이 물도 많고 살기 좋은 소돔고모라로 가고 싶은데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결별하듯이 롯도 보내고 자기는 가나안 땅에 머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예뻐요. 그러니까 야, 이 땅 줄게. 아유, 저번에 언약하셨잖아요. 또 얘기하세요? 아니야. 이번에는 무엇이? 영원히.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얼마나 위력이, 이 한 단어가 얼마나 위력이 있느냐. 1948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독립할 때의 문서예요. 영원히가. 무슨 말씀이냐면은 세계 제1차 대전 때 팔레스타인 지방은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2차 대전 때 영국 강대국이 패망하면서 본토로 돌아가는, 다시 말하면 약소국가들이 민족 자결주의를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 사람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영국이. 그런데 유대인들, 시오니즘을 운동하던 유대인들이 당시 벨푸어 수상한테 가서 당신 성경 믿습니까?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3장 15절을 드러대고 이 땅을 우리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주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시오. 성경을 믿으니까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원히잖아요. 만약에 그냥 아브라함한테 하신 걸로 영원히가 없으면은 아이고 그게 몇 년 전 얘기인데 지금 와서 이 땅을 달라고 하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가 있어요? 영원히 조항이 들어간 바람이 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게 뭐예요? 언약의 유효성, 실효성. 이해가 되시죠? 보이는 가나안 땅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물며 천국에 대한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이 세 번째 언약. 자, 이 네 번째 언약이 바로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에 나오는 횃불 언약이에요. 요거는 내일 할 거예요. 그래서 횃불 언약은 내일 할게요. 근데 이 언약도 역시 가나안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인데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4대 만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셨어요. 조건을 제시했다. 그래서 이 일곱 번의 언약 가운데 이 횃불 언약이야말로 모든 하나님의 구속 언약의 핵심이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로사님이 이것을 이권책을 통해서 발표하신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횃불 언약은 내일 이제 하기로 하고요. 다섯 번째, 횃불 언약까지 했는데 또 무슨 언약이 나왔느냐. 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에 아브라함 99세 때 무슨 언약? 할례 언약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횃불 언약은 몇 살 때죠? 84세. 그리고 횃불 언약 하자마자, 이 엄청난 언약을 하자마자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냐 하니까 창세기 16장을 보시면 누구 얘기가 나와요? 예, 하가를 통해서 누굴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 사건 때문에 지금 IS가 지금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 때 이미 생긴 거예요. 씨앗이. 그러니까 오늘날 볼 때요, 이 이스라엘의 독립이나 IS나 다 누구 작품이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아브라함 작품이에요. 아브라함 작품이에요. 결과가 오늘날까지 그 자손들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왜? 아브라함이 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쁜 것도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언약은 안 미치겠냐고요.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아브라함 몇 세 때? 86세 때. 16장 16절에 있죠? 그리고 99세의 할례 언약이죠. 몇 년간의 공백이 있어요? 13년간에 있어요. 하나님이 안 나타나. 침묵. 저와 여러분은 이 13년간의 아브라함에 대한 그 하나님의 침묵의 성격을 이해하시겠죠? 네? 사람이 웬만해야 혼내지 너무 속상하면은 얼굴을 안 보잖아요. 하나님이 몇 년간 안 봤어요? 13년간.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찔리겠죠.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알 거예요. 그래서 13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일성이 뭐냐?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전능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보려고 한 거예요. 하가를 통해서. 큰 죄가 된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언약이 도대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아무리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와 언약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인간 보고 자꾸 완전하라고 요구하시냐고요. 불완전한 거 뻔히 알면서. 그건 무슨 말씀이냐. 불완전한 인간은 완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때 완전해진다는 뜻이에요. 예, 완전하라.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그러면서 몇 번 속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지금. 몇 번 하나님이 뒤통수를 맞으신 거예요. 예, 했는데 또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안 돼갔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예 살에다가 언약을 새겨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할례예요. 할례하기 전에 먼저 이름을 개명시키는 거예요. 뭐 해서?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 야, 존귀해봤자 천국 못 가면 소용없다. 무슨 아버지가 돼야 돼요?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 이름을 개명을 먼저 시키시고 그 다음에 뭘 했다? 할례를 행했다. 제일 중요한 부위, 씨를 배출하는 가장 중요한 부위에 너는 내 거야, 네 씨는 다 내 씨가 돼야 돼. 해버렸어요, 할례를. 네.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살에다가 아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언약을 귀중하게 여기시면은 할례 언약을 했겠어요. 됐죠, 그죠? 그러니까는 벌써 이제 한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언약 갱신이죠. 앞에서도 계속 했는데 한번 아브라함이 삐끗하니까 하나님이 언약 갱신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긴다니까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언약은 뭐냐. 그래도 못 믿어요. 아브라함은 흐흐흐 웃고 아들 난다니까 사라는 문 장막에서 히히 웃고 그래서 이삭이 돼버렸어. 둘 다 아휴 웬만큼 하시지 99세 89세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애 나라니 이게 무슨 소리요 하고는 웃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 이름까지 지었어 낳지도 않았는데 아직 잉태도 안 했는데 야 이삭이라 하래 이름을 그러면서 명년에 내가 왔을 때 이삭이 있으리라 창세기 18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도장을 꽝 하고 찍어버렸어. 빼도 박도 못해. 이름까지 줬으니까. 낳아야 돼 안 낳아야 돼요? 낳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볼 때 아브람 사라의 믿음이 여러분 보실 때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랑 비슷해. 그래서 제가 아유 은혜가 되더라고. 사람이 잘 믿는 거 보면 좋아할 텐데 왜 이렇게 못 믿는 거 보면 좋을까? 왜냐면은 좋은 게 아니라 아이고 50번 100번에 이러면서 근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야. 사라 믿음으로 이겼어. 우리가 할 때 이게 우리가 다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과정에서는 조금 못 믿었다 할지라도 과정에서 좀 삐끗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끝에서 믿으면 다 믿은 걸로 해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아유 그거 다 미주알 고주알 콩팔이 48 기억해갖고 너 이랬지 이랬지 쭉 나와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 A형은 아니실 수도 있어요. 뒤끝이 있으신 때도 있거든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없으셔.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다 믿은 걸로 내가 인쳐주마. 그 말씀이 어디냐면은 로마서 4장 16절부터 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저희 여러분이 이런 내용을 창세기에서 다 아는데 아니 사도바울 이 양반은 그걸 창세기 공부 안 했나? 뭐 이렇게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잘 믿었다고 이렇게 써놨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구속사 시리즈 읽고 깨달았어요.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16절부터 자 어디로 읽으시냐면요. 25절까지 다 읽으셔야 되는데 다 읽으시면 시간이 너무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쭉 볼 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자 18절, 19절만 있습니다. 18절부터 21절, 22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했죠. 분명히 과거에 못 믿었고 웃었고 여러 가지 했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낳음으로 다 믿은 것으로 인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홉은 잘못했는데 마지막에 하나를 잘해. 그러면 열 개 잘한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사람은 아홉 잘하다가 하나 못해. 그러면 봐, 안 봐? 안 봐요. 타락한 인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저는요, 어렸을 때는 그 말씀을 정말 이해 못했어요. 왜냐면 저는 성격이 기문 기구 아니면 아니고, 그런 성격이거든요. 근데 그러시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어떤 사람이 문제의 사람이냐? 문제를 문제로 보는 사람이 문제래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했더니 문제가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 푸른동산교회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어. 근데 그거를 문제로 보는 사람이 문제래. 아니 그럼 문제를 문제로 보지 그 문제를 뭘로 보라는 거냐. 왜냐 지금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에? 아니 그 사람이 회개하고 그죠? 때가 돼서 바꾸어져서 회복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형제를 문제시하면 안 돼요. 아셨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판단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을 판단하세요. 에?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게 있잖아요. 아, 나한테 반말한 사람 싫어. 여러분 반말하지 않고 남을 존중하세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도 남이 날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여러분도 남한테 어떻게 해야 돼? 이해해 주는 사람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행한 대로 받고 받고 싶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볼 때에 그런 사람이 될 때 바로 또한 아브라함의 신령한 자손들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기 때문에 용서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덮어줄 줄도 알아야 돼요. 때로는. 그리고 참아줄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요, 제 성격은 시비를 가려야 되거든. 콩팔이 48, 49대 51이냐, 50대 50이냐. 저는 가려야 되는 성격이에요. 근데 깨닫고 보니까 그렇게 가렸다가 나부터 걸려. 그래서 아, 덮어야 되겠구나. 제가 많이 회개하고 배우고 아직도 100% 되진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되겠다고 흉내도 좀 내보고 기도도 하는 중에 있어요. 아셨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볼 때 그러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허물을 다 덮어버렸어요. 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어디서? 모리아 한산에서. 일곱 번째 언약이죠?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볼 때 모리아 한산에서 마지막 시험이에요. 누굴 바치라? 이삭을 바치라.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시험이냐면요. 물론 아들을 죽이는 것도 시험인데 단순한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이거는 언약에 대한 시험이에요. 왜?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야 돼. 이삭을 통해서 언약이 계승돼야 돼. 이삭이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첫 번째, 언약을 하나님이 파기하셨나? 그렇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았나? 그렇지 않겠어요? 이삭을 죽인다. 그냥 이스마엘족이라면 이해가 돼. 언약의 아들인 이삭을 죽이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세 번째,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나? 예? 저 같으면 3번까지 가요.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나? 줘놓고, 언약을 줘놓고 죽이라니 앞뒤가 안 맞잖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종주목 될 수도 있어요. 아니, 같이 변화받는다더니 어떻게 먼저 가셨어요?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사석에서 할 얘기지만, 올랜도 가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원로 목사님 막 이렇게 약간 뒷담화가 나왔어요. 그래. 원로 목사님 그러셨어. 막 이러면서 막 하다가, 뒷담화가 이렇게 재밌구나. 안 계시니까 함부로 막. 그러면서 옆에 계신 집사님이 그런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어? 열받으시면 다시 빨리 오시든지! 이러는 거예요. 에? 우리가 막 뒷담화하고 있으니까 화나시면 이것들이 내가 갔다고 날 뒷담화를 해? 하고 빨리 오시던가! 열받아서. 그런 우스갯소리도 했는데, 여러분 시험 안 드시죠?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게서도 오실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셔야 안 오셔요? 아, 오시겠지요. 같이 만날 텐데,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이별이에요.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어때요? 짧은 이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만나야 되겠잖아요. 왜냐? 언약을 믿으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유가 이별하려고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다시 살려줄 걸 믿었어. 아니, 야, 이 아브라함아, 이상한 신앙이네. 예수님 부활하시기 2000년 전인데 뭐 벌써 부활을 믿어? 왜 믿을까요? 언약을 믿기 때문이에요. 언약을 믿으니까 죽어도 살리셔서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언약 신앙이 확인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됐다 너 이제. 너 진짜 언약을 믿네. 22절 이제야. 예? 12절 22장 12절 뭐라고 했어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그럼 그 전에 경외 안 했나? 경외하고 이삭 낳았죠. 경외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신 건 이 순간이에요. 너 진짜 믿는구나. 너 진짜 믿는구나. 예? 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아, 믿어야 돼요. 가셔도 믿어야 돼. 예?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제가 북한에 신방 갔잖아요. 금강산 관광을. 그랬더니 이 북한에 있는 공산당 여자들이 이렇게 우리를 지키고 있어요. 점심시간에 이제 밥을 먹는데 오렌지를 하나 줬어요. 김경옥이라는 저보다 10살 아래인 이쁘장하게 생긴 북한 여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나보고 뭐하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대학부 맡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성경 가르친다면 싫어할 것 같아서 대학생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은 남한의 대학생은 다 자기 편인 줄 알아. 막 좋아하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보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냐고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일단 가르쳐 성경 가르친 뭐또 뭐 가르치냐고 물어보는데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성경 가르친다고 했더니 나보고 하나님을 믿니에요. 그래서 믿는다고 했더니 행복하니. 오 갑자기 행복하니 하나님 믿어서 그래서 내가 당연히 나 행복하다 그랬더니 자기도 행복하대요. 그래? 왜? 김일성 아바의 동무께서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책임진다는 거야. 그래서 행복하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에라이 이렇게 책임지냐? 막 이러면서 제가 속으로 욕 나오지만 욕했다가 북한이 잡혀서 못 나오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근데 그분 서거하시지 않았어요? 아니, 그분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얘가 안면을 딱 바꾸더니 응? 우리는 서거하셨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말 아버지가 죽었다고 아버지가 아닙니까? 와... 네가 최고다. 예, 북한 공산당 이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죽었다고 아버지가 아니니? 와, 제가 언론공산 가셨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잘못한 북한 공산당보다 못할 수가 있구나. 놀랬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와, 대단하다. 너 대단하다. 근데 의심이 그림자도 없어.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보고 드렸어요, 언론사님께. 아, 북한... XX년이 그렇게 저한테 오히려 저를 기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원홍사께서 하신 말씀이 그게 맞대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장 11절 말씀을 대주시는 거예요. 배역한 이스라엘보다 패역한 유다가 더 나쁘대. 그네는 배역 하나님을 배반하고 김일성 아바이를 하나님으로 모셨어요. 근데 배역한 거는 돌이키면 된다는 거예요. 김일성 아바이 딱 빼고 하나님만 들어가면 우리보다 더 잘 믿는데 근데 남유다는 패역 믿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되는데 안 믿어.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더 나쁘대요. 그래서 북한 애들이 돌이키면 우리보다 더 잘 믿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대단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보다 못하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북한 공산당이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못해갖고 사상적으로도 못해갖고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니까 계실 때는 안 계시나 똑같은 게 언약을 믿는 사람이지 계실 때는 열심히 하다가 안 보인다고 안 열심히 하고 그거는요 정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 아버지 하나님 볼 때 너는 나를 경외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바치기까지 믿는 거예요. 배반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야 그러면서 맹세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나 이제 너 복 주는 거? 나 맹세한다? 아무도 못 받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 맹세 언약. 그래서 16절부터 18절 한번 보면은요. 이제 모든 언약을 뭘로 보증했다? 맹세로 보증했다. 그것이 일곱 번째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신령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해 주시고 일곱 번 맹세 언약을 한 대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럴 때 절대로 누구도 사단도 어둠도 하늘의 모든 정사와 권세도 이와 같은 언약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맺은 언약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승리의 보증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미 보증을 받았어요. 그리고 약속으로 성령을 인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이와 같은 언약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약서 쓰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도장을 꽝 찍으셔서 보증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실 때 우리 늘 푸른 교회 동산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죠? 끝까지 이 언약이 성취되는 바로 그 순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의심하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낙심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구속사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그 언약을 똑같이 아브라함의 신령한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시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도 불신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영접하여서 마침내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놀라운 언약의 신앙을 전 세계 만민에게 허락하여 주시고자 LA 지역에 늘 부른동산교회를 세워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주일학교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언약 신앙을 회복하는 큰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인쳐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오직 구속사의 전진만이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이루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올 때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높이 받들어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